사랑이 가득 한 세상을 본 적 있나요? 세상 가운데 우리 꿈꾸던 그곳 행복으로 그대를 초대합니다. 갈래 그대를 비추죠. 살아가는 동안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어 웃으며 살죠. 눈물이 없는 세상을 본 적이 하는 것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이 세상 갈래 갈래